선했던 소나기가 씻어 내린 지금 진짜 나를 찾은 것 같아 Right now 감출 수 없어 눈부 새로운 날이 보일 때 기분 어때 눈을 못 떼지 날 미워 못해 I know your mind 더 생각날 거야 I'm like the weather This note is I'm wonderful forever 표정에 비친다고 다 안다는 말 마요 나도 날 아직 몰라